한때는 사랑했던 사람, 한때는 죽고 못 살던 사람, 지금은 남이 되어 곁엔 없지만 그래도 나는 아직도 나는. 사람은 나를 두고 멀리 떠났지만 사랑이 남기고 간 것들은 수많은 별이 되어 밤을 설치네. 그저께 밤도 어저께 밤도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. 나를 아주 잊었을까. 어쩌다가 우연이라도 좋아 다시 한번 만나고 싶어. 지나야 내가 더 널 사랑했나 봐.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, 한때는 죽고 못 살던 사람, 지금은 남이 되어 곁엔 없지만 그래도 나는 아직도 나는. 사람은 나를 두고 멀리 떠났지만 사랑이 남기고 간 것들은 수많은 별이 되어 밤을 설치네. 그저께 밤도 어저께 밤도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. 나를 아주 잊었을까. 어쩌다가 우연이라도 좋아 다시 한번 만나고 싶어. 지나야 내가 더 널 사랑했나.